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 몽골 인민 혁명당 위원장 느 에누바야르가 8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주대되신 한돌새 점하여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에게 발전과 번영, 행복과 복리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